한숨만 거르고 있어 같은 공간 속 딴 세상에 너 넌 코스로 던진 시선 나를 비껴가 깊은 정적만 선명히 들려와 이젠 hold stop beating 멈춰버린 feeling 너와 난 hold stop beating 하나 둘씩 그려진 널 느껴놓고 난 아무것도 못 본 척 널 안아서 투명하게 다 비쳤었던 너의 생각이 도저히 익혀지지 않아 단 시간 속을 걷듯 낯선 우리도 어긋나는 눈빛 볼륨을 꺼봐 믿는 또다시 여정막이 너와 나 너와 나 다도 세계 하나도 설레지 않고 내 뭘 할 건지도 궁금하지 않잖아 시간을 돌려도 난 막을 수 없고 시간을 멈춰도 널 잡을 수 없어 이제 정말 hold stop beating I'm not afraid to die.